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 월요일 사랑이 뜰한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가난한 분, 또 약한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등등. 사실 마음먹고 찾는다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인 것은 예전에 비해서 돕는 손길도 많아졌고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생긴 겁니다. 각 가정별로 얼마가 됐던 전문 후원 기관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 그런 때가 됐죠. 넉넉해진 만큼 넉넉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인품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돈을 내어놓기는 해도 정말 관심을 갖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두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상대방보다 형편이 나은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이지만 형편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도움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단지 베푸는 것이 아닌 친구가 되어서 나누는 그런 아침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뜰안 시작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아침의 음성으로 나는 비록 약하나, 박철호의 나는 만족하겠네, 이정님의 음성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들으셨습니다. 유셰씨 너무 더워. 아, 리라씨 그러면 극동방송이 신나고 즐거운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해요. 썸머 스페셜! 이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6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특별한 찬양과 함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상임이사이시고 피플지 컴퍼니 총괄이사님이신 김은경 총괄이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애청자분들과 저희 함께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은경 총괄 이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제가 20대 중반에 네. 방송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때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때 자살이라는 걸 시도하게 됐거든요. 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네. 진짜 뭐 기독교 문화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예. 삶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됐고요. 네. 특별히 문화 사역이 얼마나 전도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2002년도부터 크리스천 배우를 양성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극동방송에서 또 주최하고 진행했던 울산 숲속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정말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자. 그리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 시청에서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투게더 공연을 올리게 됐고요. 예. 올해 2016년도에 정말 완성체라고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 뮤지컬 배우 수업, 아주 퀄리티 높은 가정 뮤지컬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 특별히 좋아하시는 찬양 두 곡을 한번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어떤 네. 곡 좋아하세요? 저는 찬송가 88장인데요. 내 네. 진정 사모하는 예. 찬양과 유은성 전도사님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겠습니다. 네. 두 곡 이어서 들으시고요. 계속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네. 방송 사랑의 뜨라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잘 준비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 무료 공연이라는 걸 시작 네. 공연이 요즘 사실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좋은 공연들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적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공연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아주 그 공연들을 전부 못하는 상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됐고 무명 배우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아들을 혼자서 아내 없이 키우다가 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시한부 이제 생명을 살게 되니까 혼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아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배우 수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가 배우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상황극을 열어서 뭐 이렇게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부터 네네. 해서 사회 속에서 본인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상황극을 벌이게 돼요. 아들이 그 상황극을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극에 같이 아버지의 친구와 이웃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었었거든요.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그들이 채워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과 남아있는 그 이웃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네. 이제 스토리인데, 내용으로 들어보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코믹하고 그리고 즐겁고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공연의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장애를 가진 우리 가족들,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부모님들 네. 가장 큰 고민이 아 내가 이 아이를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 고민들을 이 공연을 통해서 아주 마음이 가볍고, 그리고 아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대처해가고 그리고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2016년 7월 29, 32일 노량진 CTS 공연장에서 공연이 진행되고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오후 7시, 그리고 7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6시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공연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요.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전도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배우들이 좋은 스피커들이 돼서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찬양으로 인사를 좀 드릴까요? 야베스의 기도.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방송연계자협회 상임이사이시고 피플지 컴퍼니 총괄 이사님으로 계시는 김은경 총괄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 들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공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문자 메시지 주십시오. 샵1069, 샵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공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찬양 함께 하시죠. 7월 25일 보내드린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뜰한 썸머 스페셜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